50 languages. 4. Net. Net. في المدرسة. 학교에서. 학교에서. أين نحن؟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نحن في المدرسة.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عندنا درس.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هؤلاء هم التلاميذ.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هذه هي المعلمة.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هذا هو الصف. 저건 반이에요. 저건 반이에요. ماذا سنفع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نحن نتعلم.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إننا نتعلم لغة.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أنا أتعلم الإنجليزية. 저는 영어를 배워요. 저는 영어를 배워요. أنت تتعلم الإسبانية.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هو يتعلم الألمانية. 그는 독어를 배워요. 그는 독어를 배워요. نحن نتعلم الفرنسية.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أنتم تتعلمون الإيطالية. أنتن تتعلمن الإيطالية.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هم يتعلمون الروسية. هن تتعلمن الروسية.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تعلم اللغات مثير للاهتمام.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نريد أن نتفاهم مع الناس.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نريد أن نتكلم مع الناس.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